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똑바로. 자, 보세요. 두 번째 문단 보시죠. 두 번째 문단에서 다섯 번째 줄. 그는 사람들은 실제적인 철학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우리가 여러 가지 물체들의 힘과 작용을 인식하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 가지 용도에 응용할 수 있게 되어서 드디어 우리 자신을 자연의 소유자요 주인으로 만들게 된다. 이렇게. 이거 지난번에 데카르트 얘기할 때 말씀드린 바 있죠. 데카르트 철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자연의 소유자요 주인이 되는 것. 그렇죠. 그러면 실제적인 철학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실제적인 철학은 우리가 여러 가지 물체들의 힘과 작용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물리학을 통해서이며 데카르트에 있어서 물리학의 기초를 제공해주는 학문은 형이상학이다. 그랬어요. 근데 따라서 이 실제적인 철학은 형이상학이다. 이런 말이죠. 근데 이때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육체와 정신을 구별해서 인간의 육체는 물리적인 것에 의해서 작동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주는 거. 즉, 여기서 재밌는 게 데카르트 형이상학이라는 게 실제적인 철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전에는, 데카르트 이전에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덜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이 서로 경계를 나눌 수 없을 만큼 교묘하게 엉켜 있어서 인간은 기계적으로 따져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데카르트는 정신적인 것과 인간의 영혼, 정신, 이것과 인간의 육체를 확실하게 구별을 해. 그렇게 하면서 인간도 이렇게 구별되니까 자연세계에 대해서도 그전에는 자연세계에 뭐 정신이 깃들어 있다느니 뭐 이런 일종의 애니미즘적인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걸 확실하게 없애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부담 없이 저 물질적인 세계를 우리가 개발하고 연구해서 주인이 될 수 있겠죠. 이런 태도를 데카르트는 깔아준 거고 이것이 바로 데카르트에 있어서 형이상학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데카르트에 있어서 실제적인 철학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한 페이지를 넘겨서 두 번째 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데카르트에 있어서는 정신과 육체가 독립된 실체들이면서도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물질적인 것에 대한 철학적인 관심이 가능한 여지를 남기고 있다. 물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데카르트에 있어서는 정신과 물체 또는 육체가 구별된다 하는 사실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인간의 유기체, 몸뚱아리도 기계로서 파악되고 이것이 아무런 자발성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 해도 데카르트는 인간에게 있어서 정신과 육체가 연결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거든요. 송과선이라고 하는 건 뭐 뒤통수쯤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물질적인 것을 철저하게 물질적인 것으로 환원시키지는 않았던 셈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정신적인 것이 개입할 여지를 남기고 있어요. 그가 비록 기계론에 근거하여 운동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의 이동이라 규정함으로써 잠재태와 현실태의 구분을 전제해서 고전적인 운동 개념을 부인했다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은 데카르트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서 완전히 정식화된 또 체계를 갖추게 된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운동 개념. 고전적인 운동 개념이 운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운동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이제 변화라는 것도 포함되거든요. 가령 강요원이라는 사람이 맨날 뭐 이렇게 술이나 먹고 담배나 먹고 양아치 짓이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개과천선해가지고 착해갖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변화죠. 왜? 마음에 안 들어? 네? 마음에 안 들어요? 도대체 안 되겠어? 너는 죽어도 안 되는 놈이에요? 나도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변화잖아요. 그죠? 이런 변화. 즉 우리가 꼭 정신적인 태도의 변화 이런 것들도 우리가 포함할 수 있잖아요.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으로 된다든가 이런 거 변화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아주 대표적인 예로 악인이 선인이 되었다 해봅시다. 악인이 선인이 되면 이때 이 변화도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인간 정신의 아주 기본적인 태도 자체가 변하고 인간 우리가 속된 말로 나가리가 바뀌는 거 인간 기본 나가리가 바뀌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체 인간 실체적 차원에서 변화해서 실체적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변화 역시 운동 안에 포함이 돼요. 이럴 때 어떻게 설명하냐? 이 인간이 여기서 뭔가 개입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원래 잠재적 선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잠재적 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덮여 있었다. 그러다 이것이 계기가 주어져서 발현되어 나타나서 선한 사람으로서 현실적인 선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근데 이런 것들은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데카르트는 이런 것들은 사실 계량화 안 되잖아요. 잠재적 선이 몇 퍼센트였는데 뭐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데카르트 더 이상 우리가 운동 개념에서 다루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운동이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측정 가능한 운동량이 있죠. 운동량. 즉 운동량 즉 측정 가능한 물체의 이동거리, 그죠? 이동량만을 운동이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즉, 잠재태적인 것인 한에 있어서의 잠재태적인 것은 현실화. 이 말은 이제 잠재태란 말이 옛날 말인데, 잠재적인 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것, 이걸 갖다가 고전적인 운동에서는 고전 철학에서는 이걸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데카르트는 이렇게 하지 않고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이동한 것 이런 것들만을 운동이라고 생각한다. 여전히 근데 그런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힘을 인정을 해요. 근데 그 다음 문단을 보면 뉴턴이라고 했어요. 뉴턴. 여기서 중요한 건 데카르트에게 있어서는 육체와 정신 둘 다가 실체죠. 그쵸? 실체예요. 둘 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뉴턴 오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완전히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의 자연 철학을 뉴턴 물리학이 등장하면서 등기된다고. 그럼 뉴턴 물리학은 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환원시켜서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진짜 원단 유물론의 아버지예요. 근대에 있어서 모든 것을. 거기 뉴턴에게 있어서 물리적인 것은 물질로 간주되어 된다. 따라서 물리적 세계는 이 물리적 세계라는 것 안에는 인간도 들어갑니다. 인간도 포함돼요. 물질적 원자의 다수성으로 구축된다. 그러니까 다수의 물질적 원자로서 물리적 세계가 설명하게 되죠. 그러니까 철학은 여기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에 대한 통찰을 가리키는 의미에서 철학입니다. 철학은 물리적인 세계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이라고 하는 것도 정신적인 것으로서 사용할 수가 없어. 그냥 과학적으로 그 양을 측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끔 아주 심한 자연과학주의자들 만나면 이런 얘기 하죠. 도대체 철학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맨날 답도 안 나오는 얘기 헛소리 빽빽 계속 한다고 그러잖아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헛소리 해왔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 만나면. 김태형 자네 형이 그런 얘기 안 해? 자네 형 공대 다니잖아. 형 친구들? 네 친구들 뭐라고 그래? 헛소리라고. 왜? 왜? 헛소리인 이유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이 뭐 정신으로서 뭐 한다고 그러는 거 있죠. 측정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면 다 이 18세기의 뉴턴 물리학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18세기 뉴턴 물리학의 기본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고 근데 그놈들은 현대 물리학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놈들이야. 이번에 물리학 노벨 물리학상 받은 거 있죠? 노벨 물리학상 그 내용은 반물질, 반틈은 물질이고 반틈은 물질이 아닌 것들의 그 물질의 그 원자 구조에 대해서 이게 논의했잖아요. 이제 이미 현대의 물리학은 오로지 물질적인 것만으로는 사물의 궁극적인 것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경향으로 가 있어요. 형이상학이에요, 사실. 거기까지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8세기 뉴턴 물리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아직까지도 우리 세계에서는 중요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지배적이에요. 자연과학적인 태도가.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자연에 대한 탐구에 관여하는 학문을 가리킬 용어를 살펴보면서도 감지될 수 있는데 거기 보면 피직스라고 하는 말이 이게 피직스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어로 피지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학 이렇게 얘기해서 자연학 이렇게 번역을 해요. 아리스토텔레스 피지카. 그러니까 피직스가 이제 영어고 피지카 이렇게 쓰거든요. 여기.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자연학이에요. 그러면 자연 일반에 대해서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물리학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연에 대한 정신적 탐구가 학문적으로 가능하다 생각하셨으니까 이걸 자연학 또는 자연철학이라고 말을 했는데 뉴턴에 오면은 피직스라는 단어는 더 이상 자연철학이라는 말을 쓸 수 없고 그냥 물리학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리적인 세계에 대해서 측정 가능한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탐구한다는 의미에서 물리학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태도가 바로 이제 근대의 철학자들에게도 받아들여진 거예요. 우리도 뭔가 좀 확실하게 이게 지금 확실하게 오잖아. 뭔가 좀 확실한 어떤 학문을 해야 되지 않겠나. 더 이상 정신적인 무엇이 있다라는 식의 어떤 말을 함으로써 뜬구름 잡는 얘기는 그만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18세기 이후에 철학자들에게도 받아들여지게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이 아주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물질주의적인 철학들이 발전합니다. 물질주의적인 철학들.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인 세계죠, 이 세계가. 자연이라고 하는 것에 아무런 영혼이 깃들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마을 어떤 마을이 있을 때 자연 문학이 있을 때 그 마을 입구에 이따만한 나무가 서 있잖아요. 그럼 이따만한 나무가 서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다 금줄을 두르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술도 한 잔씩 하고 거기서 물론 이제 어디 가나 양아치들 개망나니들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술 먹고 자빠져 자는 놈들 있어요. 그렇다 해도 그 나무를 굉장히 존중하는 이런 태도가 있잖아요. 그럼 그 나무를 그렇게 존중하는 건 뭐냐면 그것을 단순한 나무로 유기체인 자연 나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뭔가 혼이 깃들어져 있는 존재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냥 저거 하잖아요. 그 베이벌이잖아요. 이게 뭐 몇 밀리 나오겠네. 목재가 얼마 나오겠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화해 불가능한 태도예요. 화해 불가능. 지난번에 KTX 뚫는다고 그랬을 때 천성산 터널 뚫는다고 그럴 때 그 지우린가 하는 스님이 단식했잖아요. 그때 그 양반이 산에다 이렇게 함부로 이 산에 살고 있는 생명체나 이런 걸 따뜻한 이 국토의 영혼을 뭐 어쩌고 이런 얘기하면은 이 그 측정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뭔 소리야? 그죠? 뭐 화약이 몇 톤 들어가면 이게 구멍 나겠네.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은 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예 18세기부터 만들어진 어떤 그런 사유 방식을 바탕에 깔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힘이에요.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환경론, 환경주의다, 환경론이다. 이것은 사실은 형이상학의 문제예요. 그리고 바로 이 물질주의적인 원자론이라고 하는 거 이거 있죠. 요게 아주 긴밀하게 달라붙는 사회적인 이론이 뭐냐면 자본주의 시스템하고 잘 맞아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사람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생산성도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깊이도 있고 그 사람 하나하나가 우리는 하나의 소우주다. 자그마한 우주다. 하나의 세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기업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냥 얼마짜리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야프로야구 선수 몸값 매기듯이. 그건 뭐냐. 그게 바로 다 물질주의적으로 인간을 보는 태도예요. 데카르트보다 더 심하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주의적 원자론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입장이 사회철학적으로는 자본주의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잘 달라붙습니다. 물질주의적 원자론의 입장에서 선다는 것은 유기적 전체를 부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돌멩이는 쪼개져도 그 부분들 안에 그 돌멩이가 돌멩이일 수 있게 해주는 그 무엇을 가지지만 유기체적인 생물이 쪼개지면 그 부분들에는 그 생물을 생물일 수 있게 되는 무엇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 유기적 전체 입장이다. 그랬죠. 이거 아주 별거 아닌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누나, 이 길 가다 돌멩이 주워서 돌멩이 죽은 쪼개면, 이봐, 외국 나온 사람 얘기 좀 봐. 우리는 외국 안 나와가지고, 영어가 안 돼. 네? 오르간 있어. 오르가닉 토탈. 그러니까, 돌멩이를 쪼개면, 돌멩이를 많이 쪼개면, 최소 단위로 쪼갰다 칩시다. 그럼 그것이 돌멩이의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안 배웠나? 그런 것도 안 배우나? 학교가 후진되구나. 어디 외고야? 도대체 울릉도 외고야? 근데 사람은 제가 이렇게 심심해가지고 이 팔뚝을 딱 쪼갰다 해봅시다. 팔을 쪼갰어. 이 팔뚝이 내 몸의 일부인데 딱 쪼개 나온 강요원의 본질 갖고 있지 않죠? 이게 유기체예요.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전체와의 연관 속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각각의 부분도 무의미한 것. 이게 유기적 전체라는 거예요. 유기적 전체가 뭐냐? 그 부분들이 다 모여서 이루고 있는 전체와의 연관 속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각각의 부분들도 무의미한 것들. 본질을 가지지 못하는 것.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이 강론이라고 하는 사람의 몸뚱아리에 붙어 있을 때야 이 손가락이 의미를 갖죠. 이것 자체로는 무의미하잖아요. 사람을 근데 쪼개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쪼개볼 수 있다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능력만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물질주의 원자론으로 사람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 전체에서 보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 참 끔찍하죠. 그런데, 물질주의적 원자론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만 그럴 뿐이지 실제로는 그 유기체도 원자들의 총합일 뿐이라고 하면서 유기적 전체라는 개념을 부인한다. 그것을 한 개인에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갖다가 집단으로 밀고 들어가면 집단은 원자들의 총체일 뿐이요 그에 따라 다시 원자로 환원될 수 있다. 그래서 개별적인 부분들의 단순한 총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가능해지냐? 이를테면 여기 학교 선생님들 많으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요. 40명의 학생이 있어요. 어쨌지만 40명의 학생을 1등부터 40등까지 해봅시다. 1등부터 40등까지 줄을 세워봅시다.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얘네들이 1등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밑에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사실, 이게 하나의 유기적 전체의 덩어리를 이루고 있다고요. 여기서 1, 2등 뽑아. 또 다른 반에서 1, 2등 뽑아. 또 다른 반에서 1, 2등 뽑아. 얘네들 모아놓으면은, 모두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 가면, 또 빈둥대는 놈들 따로 있어. 그것은 그것대로의 또 전체가 만들어져요. 그죠? 즉, 인간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인간 집단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로 여기에 구성이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도 의도하지 않았던 사람들 각각이 각각에게 주고받는 영향이라는 게 있어요. 반드시 착한 사람들만 모여있다 해서 그 집단이 착해지는 건 아니에요. 즉, 요 사람들이 모두 다 착하다 해서 이 집단의 총합이 착한 집단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집단의 논리와 각각의 개인의 논리는 달라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지는 그것은 정말로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미묘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어떤 하나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놈들을 떨어내고 되는 애들만 모아놓으면 다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되는 애들만 잘 될 것 같아서 시험 보고 줄 세워서 이렇게 하자고 하잖아요. 그게 뭐야? 유기적 전체로서 인간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고 단순한 총합일 뿐이라고 능력의 총합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기적 전체라고 하는 이 개념 있죠? 유기적 전체라고 하는 거. 이 개념을 부인하고 그냥 단순한 개개인의 총합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 이게 기원이 바로 18세기의 물질주의적 원자론에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걸 갖다가 이런 자연과학이나 형이상학, 자연과학이나 형이상학 입장에서 이걸 갖다가 물질주의적 원자론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걸 갖다가 사회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원자론적 개인주의다. 이렇게 말해요. 이 태도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유사하게 이 논의가 논법이 사용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죠. 찰스 다윈이 말한 적자 생존론 있잖아요, 그죠? 적자 가장 환경에 잘 적응한 자가 살아남는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에 가장 잘 적응했을 뿐이지 그놈이 뛰어난 놈도 아니고 그놈이 가장 선한 놈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사회 집단에다 설명할 때는 살아남은 놈이 가장 잘 훌륭한 놈이다 이렇게 바뀌죠. 그게 뭐예요? 사회진화론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과학 이론들을 갖다가 사회 집단을 설명하는데 오면서 교묘하게 말이 비틀어져요, 항상. 그래서 이 물질주의적, 18세기의 물질주의적 원자론, 18세기의 물질주의적 원자론이 18세기 사회철학에서는 원자론적 개인주의로 바뀌어요. 이 기본 토대가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18세기 그 자유주의론의 핵심적인 토대가 바로 원자론적 개인주의가 돼요. 각각의 개인은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잘 계산할 수 있는 이성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그 각각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힘을 충분히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개인은 외부 세계로부터 딱 단절된 하나의 완성된 독립된 개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실은 아니거든.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미완성의 존재이고 외부로부터 영향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홍자님 말씀이 딱 맞지. 아랫사람에게 뭘 물어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 불치하문. 있잖아요. 세 사람이 가는데 그중에 내 선생이 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태도들은 사실은 이 사회 집단이 가지고 있는 각각이 나름대로의 의 인간 존재로서의 의의를 가지고 있으면 인정하는 태도인데 그런 것들은 이 원자론적 개인주의에서는 더 이상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데카르트에 있어서만 해도 데카르트는 여전히 철학자니까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정신과 육체의 구별이 있다 해도 정신적인 것이 가지고 있는 실체적인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뉴턴의 경우 완전히 물질 이론론으로 가요. 데카르트는 심신 이원론이죠. 둘 다 다 힘이 세니까. 근데 뉴턴은 정신적인 것은 완전히 배제되고 물질 이론론으로 그리고 바로 그 물질 이론론이 다시금 인간 존재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가요. 그리고 그런 태도는 오늘날까지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곰곰 생각하면 아 이게 이렇겠구나 하는 게 많이 나타나죠. 가령 아까 한 선생이 요즘에 이상을 정보화한다고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보화해 통합 전상망을 만들어 그러면 거의 다 집어넣으면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정보화할 수 없는 것 데이터로 집어넣을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게 꼭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학생들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정보화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에서 열까지 그놈을 스캔을 뜰 수 없잖아요. 인간은 스캔에다 눕혀가지고 애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거야. 기술주의자. 그리고 그것으로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무서운 거야. 시간이 되는 분들은 다음 시간에는 계몽사상 로크, 흉, 경험론, 애덤 스미스 이렇게 할 겁니다. 이제 경험주의 철학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는 하겠습니다.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수고들 하셨어요.